추수감사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추수감사절 2주 앞두고 오늘 읽으신 본문이 굉장히 그 일맥상통하는 본문이어서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격인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살면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이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움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장막으로 된 성막이었죠. 그렇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시기, 그 시절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처럼 한해 동안 은혜를 주셔서 추수하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저장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 해서 다른 말로는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입성한 후에 그첫 수확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절기이죠. 이 절기의 이름, 형식,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 절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요, 이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를 보다 완전하게 수행하는데 그 절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며, 또 그에 앞서서 우리가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고, 거기서 해방되었어도 또 광야에서, 죽음만이 가득한 광야에서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또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그랬던 존재가 어떻게 이제 땅에 씨를 심고 수확할 수 있는 그 나라와 국토를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요.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는데 이 초막절을 허락하신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쓰신 감사 예찬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꽃길은 감사뿐이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나오죠. 기도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땅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기도도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감사뿐이지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굉장히 많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명저로 꼽히는 책이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두 명의 성도를 오랫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거의 같은 시간, 거의 같은 열정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 둘을 지켜보았는데 이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이 틀린 거예요. 기도는 거의 같이 하는데 생활과 생활의 태도가 틀린 거죠. 한 사람은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늘 걱정하고 슬픔에 젖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할레스비라는 분이 의문을 가지고 관찰을 한 거죠. 어떻게 거의 같은 시간, 같은 열정으로 기도했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고 둘을 살펴보며 또 둘의 기도를 또 들어보며 이렇게 묵상했는데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걱정하고 슬퍼하는 이 사람은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저게 모자라니까 이걸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대부분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았고요. 다른 한 사람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70% 이상이 감사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린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던 것이죠. 이것이 뭐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일일 수도 있고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감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것이죠. 뭘 구하다가도 그 전에 우리를 향하신 또 그 전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이어지고요. 또 감사의 기도가 또 다른 간구로 이어지다가 그 간구가 또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그분은 영성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영혼의 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은 영혼의 질이다. 그런데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 즉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얘기하면서도 감사, 내면 세계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도 감사, 영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감사, 감사, 감사.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이 초막절 동안 감사를 원없이 표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힘드셨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혹시 졸리신 분은 없었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이유는요. 이 오늘 본문이 초막절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와 그 제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제물의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숫자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첫째 날은 이 수송아지를 몇 마리 드렸냐면요. 13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둘째 날은 몇 마리 드렸을까요? 예, 네, 12마리. 셋째 날은요? 11마리. 이걸 캐치하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날에는 10마리. 다섯째 날 9마리. 여섯째 날 8마리. 일곱째 날 7마리. 이렇게 하나씩 줄어갔어요. 하나씩 줄여간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루할까봐 하나씩 줄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왜 그런가 하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드린 수송아지의 숫자가 맨 마지막 날 7마리가 되게 하면서 또 전체 숫자가 70마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초막절에 숨겨놓으신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모두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완전이라는 뜻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고요. 이 4라는 숫자는 이 세상, 그리고 열방, 그리고 이 모든 만물, 그러니까 우주와 땅의 모든 영역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3과 4를 더한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항상 완전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조도 7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이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완전함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7은 항상 모든 것이 다 뭐 일곱 봉인,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이런 식으로 일곱 개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냐면요, 꽉 채워진 거. 그래서 충족을 말합니다. 충족됐다. 그래서 이 7과 10을 곱한 이 70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합니까? 그러면 완전과 충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드려진 이 70마리의 수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과 충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완전과 충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초막절에 드리는 이 제사, 이 감사의 제사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완전하고 충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의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데 그것이 나에게 완전하고 충만하다, 충족하다. 우리의 수고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언제나 완전하고 충족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초막에 7일 동안 살면서 더욱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임과 동시에 축복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고 충족하게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을 예비하면서 그 감사를 잊지 마시고요. 또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감사로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요, 그저 수확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와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하게 된 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절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지킨다고 되었습니까? 일곱째 달 15일, 7월 15일에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 나오듯이 7월 10일에는 어떤 절기를 지켰는가 하면요,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 후로 5일 후에 이 감사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광야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 전에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죄인인 그들을 죄 없다 인정하시며 죄인인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이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이어서 지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는 그냥 초막절만 볼 때는 추수와 또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 같지만 이 대속죄일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가 더해지는가 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나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죄에 대한, 죄의 대속에 이 속죄에 대한 이 감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감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그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죠. 무교절을 지켰죠. 또 대속죄를 지켰죠. 그리고 그 5일 후에 또 이 7일간의 이 절기를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7일간 제사에 이 제물 숫자를 맞추면서 드리는 이 일은 그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또 그 제사들은 또 제사대로 드리면서 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초막이라는 곳에 지내면서 제사만 드리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이 번잡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것을 왜 해야 되나 의문이 들곤 했을 것입니다. 왜 이 번잡한 일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냥 감사, 완전하고 충족하게 그냥 한 번에 70마리 드리고 끝내면 좋을 텐데 왜 7일간 연속해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감사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에 제사가 7번 반복되는 것. 그리고 7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번째 날이 또 있죠. 8번째 날에 또 제사를 또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제물을 마쳐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나팔절이나 속죄일에 드리는 것 같은 그 제물을 드리죠. 근데 이 8번째 날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7번의 감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7일 동안 감사를 반복해서 드렸는데 8일째가 돌아왔는데요. 이 8일째가 어떤 날입니까? 이 8일째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7번의 감사가 8일째를 만드는 겁니다. 7번의 감사가 7일간의 감사가 8번째 날의 감사를 만드는 것이죠. 이 8번째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이 7일간의 초막 생활을 접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기쁜 날인 것이죠. 완전하고 충족하게 표현한 감사, 7일 동안 완전하고 충족하게 표현한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겁니다. 야,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집에 돌아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 유대인의 그 기록에 따르면요. 이날 8번째 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이 말을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날이었어요. 신약 시대에 호산나를 외쳤던 날이 언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로서 그들의 죄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서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를 외쳤죠. 이 8번째 날이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날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감사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8번째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날.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여덟 번째 날에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이 오신 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제서야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아시아의 정말 작은 귀퉁이의 이 한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의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결혼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말인데요.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주신 것에 감사, 주실 것에 감사. 이거를 저희 아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한동안 핸드폰에 그 문구가 주신 것에 감사, 주실 것에 감사였죠. 오늘 제목이랑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감사를 만든다. 또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나게 한다.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쉬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은, 좋은 영성을 지닌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성을 지닌 사람,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은 감사를 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의 입에는, 그리고 그가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는 언제나 이 감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곤면곤면마다 이 감사를 붙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더 큰 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나 죽으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 자신을 의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감사, 그가 서바나로 가고 싶었는데,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로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갇혀있는데 그래도 감사, 그를 통해서 또 그가 갇힘을 통해서, 그가 재판을 받음을 통해서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감사. 바울은요, 감사를 쉬지 않았더니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더 큰 감사를 만나고 있었고요. 그 바울의 그 큰 감사들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아니요, 감사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내린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마음에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만 있다면 말입니다. 감사만 있다면, 감사만 있다면 그 감사는요, 또 다른 그리고 더 큰 감사를 만나게 합니다. 고로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